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굿모닝 GMPers. Welcome back to the show. We are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Today is 2016. January the 18th is Monday. DJ 이근철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신비하거나 위대하거나 또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죠. 자, 이런 느낌을 경외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외심이 우리 정신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Oh, yes, the positive benefits of feeling awe. You know, scientists have found that it makes people more altruistic, less impatient, and less anxious. 그런데 주변에 도무지 경외심을 느낄 만한 대상이 없다면은요. Well, whether it's a view of a starry sky or maybe attending some kind of fun ceremony, feeling wonder at something much bigger than yourself actually broadens the mind. 맞습니다. 혹은 예전에 여행했던 아름다운 자연이나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잠깐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If you are looking for new and creative ideas, then stay tuned to GMP and you'll feel awesome. Awesome. That's a great way to start the show. Let's get busy with a tune from Keen. Somewhere only we know. You've just listened to? Well, that was the entertainer called Keen. The song was named Somewhere Only We Know. I know that place. Where is that? Somewhere over the rainbow. Oh, you've been there, huh? Of course. Wow. I'm a crazy person. I can do anything I want. Nice. 자, 홈페이지로 가볼까요? Well, let's take a look at the GMP homepage. A message from GMP-er 임수지. 네. Hi, JJ brothers. I visited Spain 4 months ago. Wow. I met many good foreign friends there, but, oh, I couldn't speak English very well. So I couldn't speak a lot with the foreigners there. Hmm. Oh, I felt such a shame. So I thought, okay, I'll study English really hard when I go back to Korea. I found GMP by accident when I came back to Korea. It's really helpful for my English development. Thank you. Well, Im Soo-ji, congratulations on making the forward progress. Thanks for finding GMP. We wish you the best of luck. 4개월 전에 스페인 방문하시고 외국 사람들과 대화가 안 돼서 우연히 GMP 발견하신 다음에 도움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보세요. 맨 처음 출발이 뭐였어요?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곳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것을 항상 찾거나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극도 잘 받고 새로운 계획도 잘 세우신다는 거. 임수지가 줘! 멋지시고요. We are so proud of you, so keep it up. 사연 남겨주신 임수지 가족께는요. GMP에서 마련한 선물이죠. Good Morning Pops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남기고 싶은 분들은요. Visit any portal site and you know what to do. Absolutely. Piece of cake. Visit the GMP homepage in the menu. Look for Join GMP Now. 다른 게시판 아니고요.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Join GMP Now 이 게시판에 whatever comments and stories you have, put them up there and we'll be waiting for them. Yeah, we'd love to hear about what's going on in your daily life.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고 싶은 분들도 계시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Number one,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Number two, 그리고 휴대폰에 콩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아니면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어요. 자,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Good Morning Pops로 검색하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지난 회차들도 시간 되실 때 한번 툭툭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GMP 어떤 표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희 그냥 메인 요리 드리지 않습니다. Appetizer, right? Oh, yes. Here we go. It'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Jaemin의 look ahead time. 감칠맛 나는 오늘의 key expression 세 가지. 편하게 귀를 기울여주시고 즐겨주세요. First one. You sent me to do a job. 넌 나에게 임무를 맡겨 보냈어. You sent me to do a job. I only hear what I want to. 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I only hear what I want to. Skiing is child's play when you know how. 어떻게 타는지 알면 스키는 애들 장난이야. Skiing is child's play when you know how. 계속해서 JJ쌤들과 함께 하시면서 뿌듯한 월요일 아침 만들어보세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I'll be back. Thanks a lot. Merci beaucoup, Jamie. Thank you so much. Some useful expressions coming our way. Welcome again to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 네, 1월의 영화죠. 톰 크루즈가 이끄는 첩보 액션 시리즈. 바로 Mission Impossible의 악당의 나라란 뜻의 Rogue Nation. 자, 바로 작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On what pages can we find today's story? Today's movie episode is right here, pages 130, 131. 네, 131페이지에는 we see two people there, right? Yeah, that's a scene in the park when Ilsa is meeting what's called her handler. Uh-huh. Her handler is the person above her in rank who's kind of getting information from her about what's going on with her agent work. 맞습니다. 우리가 담당자를 handler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첩보 영화나 TV 시리즈 보면 이 handler란 단어가 많이 들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British intelligence에 있는 사람인데 약간 그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나쁜 놈이에요. Yeah, to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he has his own ideas about what should be done with his agency. 맞습니다. And he doesn't really have the authority, but he's doing it anyway, which means Ilsa has no place to go for safety.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no more people to back her up. Yeah. 예, 그래서 일사의 원래 이름은 레베카. 아시겠죠? 레베카 퍼거슨이에요. 그래서 레베카 퍼거슨인데 아주 매력적인. 예,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동양적인 면과 서양적인 면이 묘하게 접목되어 있는 듯한 그런 또 피처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왼쪽에 나온 부분 제가 I'm gonna sum it up for you. What's going on today? 일사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관, 바로 애틀리죠. 애틀리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설명을 바탕으로 어떻게 버림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 영어 표현으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배경 정보 요만큼만 드려도 도전할 때 오른쪽 영어는 절대 보지 마시고요. 최대한 기대감을 갖고 출발합니다. Okay, the first round of anticipation. Starting tips. You sent me to do a job. I did it. Now you bring me in. Might I remind you, you are without a country of your own. The director of the CIA called me inquiring about you personally. Of course, to protect your cover, I had to lie. 네, 뭔지 모르지만 살짝 좀 분위기 음악은요. Yeah, yeah, yeah. Not kind favorable. Mysterious. 네, yeah. 맞아요. I did hear Ilsa say something about a job. 네, job이란 단어 아까 제이미스에 해줬는데 들렸고요. 그다음에 저는 bring. 어? 뭐 가져오다. Oh, 그다음에 뭐 remind도 들렸어요. Yeah, and Atlee was speaking very quickly, but he mentioned the CIA. 맞아요, CIA 들렸고 그다음에 거짓말하다도 들렸는데. Oh, lie.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가 들리면 중간을 다 들려고 하지 말고 거짓말하다와 CIA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다음에 뭔가를 되뇌는 것은 CIA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일은 무슨 일을 했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끌어올리면 그게 바로 듣기의 시작이고 회화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말 부분을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왼쪽에 왜 우리말을 볼 때는 적어도 글자를 외우시는 분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장면 연상 들어갑니다. Let's get into our imagination time. 당신은 나에게 임무를 맡겨 보냈어요. 전 그걸 해냈고요. 이제 날 다시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틀리가 얘기하죠. 이 자네에게 상기 실게 줄게 있구만 말이야. 이 자네는 어떤 국가에도 속해 있지 않아. CIA 국장이 전화를 해서 자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묻더구만. 물론 자네 위장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거짓말을 해야만 했지. 자, 이제 상황 파악 다 끝나셨죠? 예, 그러니까 아이고 목소리 저는 그렇게 못 내는데요.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거울 보고 한번 배우가 된 듯한 느낌으로 Let's get into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You sent me to do a job. I did it. Now you bring me in. Might I remind you, you are without a country of your own. The director of the CIA called me inquiring about you personally. Of course, to protect your cover, I had to lie. 네, 영국식 발음이라 살짝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표현 듣고 전형적인 발음 정리까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일사가 얘기합니다. 아직 오른쪽 보시면 안 돼요. 당신은 나에게 임무를 맡겨 보냈어요.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내다가 뭐예요? 보내다. To send. 네, S-E-N-D예요. 보내는 거 제일 쉬운 단어가 send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이 나를 보냈다. 과거네요. 아, yeah. S-E-N-T. You sent me. 뭐하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면 항상 to를 쓰시면 돼요. Yes, you sent me to. 그 다음에 일을 하라고. Do a job. 맞습니다. 그러니까 you sent me to do a job. 되게 쉽잖아요, 그죠? Yeah, you might be thinking you sent me to work. But I think there's a small difference between you sent me to work and you sent me to do a job. Mm? Work seems to be kind of a long period of time. 맞습니다. To do a job is to accomplish a specific part of work or a specific task.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라고 할 때는 work나 긴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은 work라고 쓴다면 yeah. 단번에 이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job을 쓰고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와우. Wow, You did a good job. Yeah, yeah, yeah, yeah. 그렇게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게 직장이란 뜻이 아니라 그때 job은 일, 단순하게 금방 끝나는 일을 이야기하죠. You sent me to do a job. 그리고 내가 그걸 했어요. Do a job. Hey, go and do your job. 이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뭐 했어요? I did it. 예, 네, 그러니까 나를 이제는 좀 불러드리라고 일종의 뭐랄까 명령에 가까운 거죠. Yes. Now you bring me in. 그러면서 굉장히 천천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 bring me in. 나를 데리고 가라고요. Yeah, this kind of language is often used in spy movies because the spy is usually sent out mm-hmm. to do a job. 네. And when they're finished, they want to come home again. You bring me home. You bring me in. 그렇죠. 먼저 임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되고 나중엔 bring someone in 해서 다시 복귀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애틀리가 얘기합니다. 자네에게 상기시켜줄 게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해서 굉장히 적게 쓰이는 might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죠? Yeah, you know, you might be thinking that I want to remind you. And that's a very basic sentence. Mm-hmm. I want to remind you. But using a little bit higher level, might I remind you? Yeah, may I remind you? Might I remind you? Yeah, 이런 식으로 같은 느낌이죠. 그죠? Yeah, this is very official or 네, professional 네. language. Mm-hmm. Might I remind you? 네, 그러면서 that 뭐뭐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라가 없어. You have no country. 다른 말로 하면은 without anything. You are without a country. 스스로의. Of your own. 맞습니다. Of your own. 에서 O-W-N. 발음 주의하세요. O-un이에요. On 아니고요. O-un. You're without a country of your own. 네, 됐고요. 그랬더니 CIA 국장이 전화를 해서 자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묻더구만. 그러면 CIA 국장이 뭐예요? 국장. Director. 예, director. Director of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죠? Yes. The director of the CIA. 전화했어요. Called me. 예, 영국식 발음이니까 called me. 이렇게 called me 이렇게 들렸을 테고요. 그 다음엔 뭐뭐 하면서란 느낌이 바로 to 써도 되지만 이렇게 ing 쓰셔도 돼요. Yes. Good word. Inquiring. 쉬운 단어 뭐예요? Asking. Oh, yeah, asking. Asking 쓰셔도 돼요. Asking about you. 이렇게 쓰셔도 돼요. Asking about you. 네. Inquiring about you. 개인적으로. Oh, personally. 네, he gave me a private phone call yeah. asking about you. Right, the director of the CIA called Attlee and said, Hey, Mr. Attlee, can you tell me some information about Ilsa? 그랬더니 이제, 뭐 했을까요? So what did he do? 물론 자네의 위장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했지. 당연히란 뜻이 뭐예요? Of course. 네, 뭐뭐하기 위해서는 맨날 나오는 to. Of course, to protect. 네, 그런데 위장 신분을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쉬워요. Yeah, your cover. Cover가 위장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fake identity인데 그렇게 yeah. 길게 이야기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Yeah, well, think about it. If you're hiding, where might you hide? You might hide undercover. 맞습니다. Yeah, that is your cover, your secret identity.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위장 신분을 cover라고 하고 그래서 미국 TV 시리즈 중에서 사장이 그 직원들 사이에 껴가지고 직접 자기 일을 회사의 일을 참여해보는 거 undercover boss. 아, yes, undercover boss.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cover가 이런 뜻이고요. 다시 한번. Of course, to protect your cover. 네, 내가 거짓말을 했어가 아니고 거짓말을 해야만 해서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I had to lie. 자, 어려운 거 없고요. 줄줄이 다 외우려고 하시면 다 숙제고 재미없어요. 하나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책을 딱 덮어보세요. Close your book. Then what do you remember? 뭐가 생각나세요?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That's the starting point. 갑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이 일사예요. 나 일 다 했는데 왜 복귀 안 시켜줘? 열받았어요, 지금. 열받아가지고. 아니, 나 지금 일하라고 보냈잖아. 보낸다. Sent. You sent me to do a job. 내가 그 일 했잖아. 그러면 did. I did it. 그러니까 나 다시 복귀시켜줘. Bring. Now, you bring me in.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스파이, 배신당한 듯한 느낌을 받는 스파이의 느낌을 감정을 푹 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쁜 악당이 돼보는 거예요. Now, okay. You should become a villain. Mm-hmm. 자, 그렇다면 자네에게 상 시켜줄게. 있고만 말이야. 그래서 might I. Mm-hmm. Might I remind you. 자넨 어떤 국가에도 속해 있지 않잖아. 나라가 없어. Without. You're without a country of your own. 그렇죠. 그랬더니 CIA 국장이 전화를 해서 자네에 대해 개인적으로 묻더구만. 그럼 전화하는 장면 떠올려보세요. Call. 그 다음에 뒤에다가 물었다. 그러면 ask about 아니면 어려운 단어인 inquire about. The director of the CIA called me inquiring about you personally. 물론 자네 신분, 위장된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지가 아니고 해야만 했지라는 얘기니까 your cover 뒤에 have to의 적절한 시제. Of course, to protect your cover, I had to lie.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시제 이런 단어를 언급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문법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어감이에요, 어감. 뉘앙스라는 거죠. 누언스, 누언스. 그 어감을 알아야 회화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발음은요. 당연히 영국식 발음이니까 cover 이렇게 들리지 않고요. cover. Yes, cover. 네, cover. 네, 그렇죠? 그래서 R 발음을 갖다가 모음처럼 발음하면 영국식 발음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작아봐. 얘가 커봐. 키가 더 커봐. 이렇게 들리니까 진짜 이렇게 들리는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up. You sent me to do a job. I did it. Now you bring me in. Might I remind you, you are without a country of your own. The director of the CIA called me inquiring about you personally. Of course, to protect your cover, I had to lie. 네, 진짜 cover.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job이 아니고 job. So you're looking for a job. A job. 진짜 job이라고 들려요. 그죠? 자, 오늘의 key expression. You sent me to do a job. 좋습니다. 세 번 확인. You sent me to do a job. You sent me to do a job. You sent me to do a job. 네, 나한테 일하라고 보냈잖아요. To do a job. 이렇게 들렸어요. Yes, you sent me to do a job. 좋습니다. 온 국민이, 아니 온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Your Turn Time. 이거 왜 하는 거예요? Why are you doing this? Okay, for your practice, okay? For you to build up more confidence through this. Sure, of course. 가겠습니다. 먼저 존쌤. You sent me to do a job. Your turn. Okay, everybody. All right. Now you're on your mission. Okay, I'm gonna send you out to do a specific job. All right? A certain job. You sent me to do a job. Okay, so did you do it? No, it was a mission impossible. Mission impossible? Yes. All right, not yet then? Not yet. Then I can't bring you in. Oh, you sent me to do a job. And do your job. All right. Okay. 세 번 더 확인. You sent me to do a job. You sent me to do a job. You sent me to do a job. Oh, brother. 앞에 나온 표현을 rephrasing 해드립니다.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앞에 나온 표현 기억나세요? 나에게 임무를 맡겨서 보냈다. You sent me to do a job. 머릿속에서 그림 그리시는 거 맞는 거죠. 누가 나를 칙하고 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할 일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Give me. Oh yeah, of course. Past tense, give me becomes gave me. Yeah. You gave me a job to do. 네, 해야 할 일을 주었다. You gave me a job to do. You gave me a job to do.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한테 어떤 일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I was given, I mean I was assigned. Oh yeah, this is very good. It's kind of like office language or professional language. Assigned a task. 맞습니다. I was assigned. 이게 할당되다란 뜻이에요. 할당시키다가 assign이고요. 왜? sign을 해서 어느 쪽으로 주는 거니까 A, S 다음에 S-I-G-N이 있는 거고요. Mm-hmm. I was assigned a task to perform by you. 당신에 의해서. 이것도 방법이 진짜 많아요. I was given a task.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You told me to do a job. Sure. You sent me to do a job. Mm-hmm. 정말 많은 동사가 가능하니까, 많은 표현들이 가능하니까 절대로 세 개만 벌벌 떨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There you go. Use your own creative power and combine these expressions to make your own sentence. Okay. Now we will give you another job to listen to the whole dialogue. You sent me to do a job. You sent me to do a job. You sent me to do a job. I did it. Now you bring me in. Might I remind you, you are without a country of your own. The director of the CIA called me inquiring about you personally. Of course, to protect your cover, I had to lie.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내일은 과연 어떤 장면이 이어질지, 일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 텐데 빛이 있거라, Let There Be Light처럼 같은 패턴이에요, 그죠? Let There Be Light. Here comes Laura Fiji. Good Morning Pops와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 IELTS 시험 Cambridge's Grammar in Use. 한국방송 출판에서 월간 Good Morning Pops 책과 어리의 CD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응시권 드리고요. 자, 그리고 KBS EFM의 Good Morning Pops는요, 뮤직 앱이죠. 비트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팝스 English 추억의 팝송 가사를 찬찬히 음미해보는 시간, 팝스 English. 자, 오늘부터 사흘간 함께할 노래는요, 바로 리사 로에베 Stay입니다. Yeah, Lisa Loeb, she's an American singer and she's an actress. She wrote this song Stay and it was released back in 1994. 네, 자, L-O-E-B, Loeb군요. Yeah, Lisa Loeb. 네. 그 곡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사 부분 몇 페이지인가요? Well, GMPers, you can join us right now. Open those books to page 132. 네, 132페이지 들려주세요. You say I only hear what I want to. You say I talk so all the time. So mm-hmm. 네, 그다음에 노래도 경쾌합니다. Well, these are the lyrics. Please join us again, page 132. You say. 당신이 말하죠. I only hear what I want to. 내가 단지 hear, 듣는다고. What I want to.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이게 yeah. 되게 간단한 단어인데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잖아요. Sure. I have the same problem. I call it selective hearing. 선별적. 예, 청취라고 하는데요. Yeah. 듣고 싶은 건 듣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 살면서 this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ategies. Sure. 뭐냐면 듣고 싶은 걸 들어야 자신감이 올라가고 then you don't get depressed. I don't listen to negativity. I don't even hear it. 그러니까요. That's what she says. You say I only hear what I want to. 그렇죠. You say. You say 당신은 말하죠. I talk so all the time. I talk so란 얘기는 그렇게 so much란 얘기죠. 내가 항상 그렇게 말이 많다고. You say I talk so all the time. So. 그래서 이렇게 앞에 so와 뒤에 so는 좀 달라요. And I thought what I felt was simple. 나 생각에는 이거 주의하세요. thought 아니고요. thought이에요. thought. Yeah, yeah. And I thought what I felt was simple. 내가 느꼈던 것이 오늘 이 패턴이 많이 나오네요. What I want to, 그 다음에 what I felt 하는 식으로 뭐뭐 하는 것 할 때는 what I felt. 생각하는 것, what I thought. 내가 먹는 것, what I eat. 뭐 내가 하는 것, what I do. Right.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법 문제도 맞추고 회화할 때도 너무 편하고. Mm-hmm. 다시 한번. And I thought what I felt was simple. 아, 내가 느낀 감정이 단순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And I thought that I don't belong. 네, 내가 속해 있지 않다고. I don't belong to you. Don't belong anywhere. 네, or maybe to you or to anywhere. She's without her own country. 네? She's a spy. Same kind of concept. Don't be long. Okay, so Ilsa's cover is now a singer. Lisa Loeb. Ilsa and Lisa, see? Yeah. Similarity. Ooh. 자, 오늘의 key expression? Yes, the key expression today. I only hear what I want to. 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기억하시면서 listen again. You say I only hear what I want to. Jin 목소리. 자, Lisa Loeb. 네, L-O-E-B예요. 대학 시절 직접 인디밴드를 결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Yes, now back then at that time, one of the members of the band was a person named Duncan Sheik, who released a song called Barely Breathing back in 97. 아, 그래요? Yeah. 같은 밴드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Duncan Sheik. 이름 특이하네요, 그죠? Duncan Sheik is a famous entertainer. 오, 그리고 그 시절 한극장 커뮤니티에서 만나 친분을 쌓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음악에 관심이 많은 배우였죠. 바로 Ethan Hawke. Yeah, now Ethan Hawke, of course, the movie star, he heard the song Stay just by chance, mm-hmm. and he liked it. So he helped, I guess, Lisa Loeb to have a chance to use this song in the movie Reality Bites. 아, 이 영화 알아요. 이거 그 누굽니까? 저 Winona Ryder하고 Mm-hmm. 그 다음에 Ethan Hawke랑 몇 명 나오는 티네이지 스타들의 무비 같은 거였었어요. 이거 되게 옛날에 봤는데. 자, 거기에 또 OST에 수록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하니까. 자세한 이야기 내일 계속해서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ay의 오늘 가사 부분 내용도 다 아시니까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기 전에 Let's go over it with John. You say You say, I only hear what I want to. You say, I talk so all the time. So, and I thought what I felt was simple. And I thought that I don't belong. 네, 좋습니다. 자, 네 줄인데요. 두 줄 두 줄 묶어 가시면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선창, 큐 드리면 바로 따라오세요. Okay? Sing together. You say I only hear what I want to. You say I talk so all the time. So, 여러분. You say I only hear what I want to. You say I talk so all the time. So, and I thought what I felt was simple. And I thought that I don't belong. 여러분. And I thought what I felt was simple. And I thought that I 네, 좋습니다. 오늘은 뭐 박자 틀린 데 없어요. 나름 자체적으로. 축하 축하 빵빠레. Oh, Jake, I can tell you had been practicing. Oh, okay. Anyway, I only hear what I want to when I sing. That is the key expression. I only hear what I want to. 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요거 하나 오늘 꼭 응용해 보세요. 영어 문장뿐만 아니라 아, 긍정적인 내용. 난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옆에 도와주는 내용만 기억을 하시고 그걸 여러분 자신감에 이용하시면 오늘 하루 행복해집니다. Mm-hmm. 자, why don't you enjoy the whole tune now? This is Lisa Loeb. The song is called Stay. Robert Harley. GMP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스키장에 놀러 가기로 했다는데? 사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왔습니다. 로버트 할리에. Hello, Robert Harley. What's up? 아,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습니까? Oh, well, nothing special is going on. Why? 아, GMP 마을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이 스키장에 가려고 하는데 이 사실장님이 자꾸 눈에 밟히가 같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Well, I would like to go with you, but I can't ski. 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같이 가십시다. 왜 타는지 알면 이 스키는 을라들 이 장난 맹크로 쉽습니다. What is it like to go skiing? 아, 을라들 장난 맹크로 쉽다고요. I don't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Seems that skiing is too difficult. 아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요새 영어 연습 좀 하는 거 아시지예? 영어로 알려드릴게예. 지 말이 무슨 말이냐면예. Skiing is child play when you know how. What? Child's play? 아, 이제 알았습니까? 아이, 그러면 같이 가실 거지예. Okay, I see. Well, then you've got to teach me very well, okay? 하모예, 지만 믿고 따라오이소. 가서 재미나게 놉시대.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거 오늘 재밌어요. 예, 위에 타는지 알면 이 스키는 을라들 장난 맹크로 쉽습니다. 자, 이거는 저 그냥 들으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어떻게 타는지 알면 스키는 아이들 장난이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키 타는 것은 뭐라 해요? 스키, S-K-I, plus ing becomes skiing.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스킹이 아니고 스키로 끝났으니까 뒤에 잉을 하나 더 붙여야 돼서 skiing. Skiing. 네, 그다음에 애들 장난이다. Is child's play. 네, child의 apostrophe s 그다음에 장난이니까 play. Yeah, you know, I think about this a lot. We think it's so easy that a child can do it. Uh-huh. But the truth is, today, these days, children are so smart. They're better than me. Yeah. So, 어쨌든, child's play. Yeah. Skiing is child's play. 네, 알 때. When. 그렇죠, 당신이 아는 거니까. When you know how. 그렇죠, how to ski인데 그게 반복되니까 뺀 거예요. Yeah, think about it. If you know how, then it's pretty easy. 네, let's put them together. 어떻게 타는지 알면 스키는 애들 장난이야. Skiing is child's play when you know how. 네. 무엇이 아이들 장난인지 여덟 번 연습합니다. On what page? Today our practice sentences are here on page 134. 출발합니다. Pattern practice. Step 1. 흰 종이 준비하시고요. 영어 부분 먼저 가리고 최대한 3초에서 5초 고민하다가 가보세요. 자, 어떻게 타는지 알면 스키는 애들 장난이야. When you know how. Skiing is child's play when you know how. When 다음이 조건이에요. 집중하는 거, 요것만 잘 집중만 하면 아유, 학습이라고 하는 거, 배우는 거는 애들 장난이지. When you focus. Learning is child's play when you focus. Focus는 발음 주의하세요. 입술이 두 번 움직여야 돼. For, u, cus예요. Focus. Learning is child's play when you focus. 네, 그 단모음으로 발음하시면 이상한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본인 직업을 좋아하면 아, 일은 애들 장난이지. When you like your job. Work is child's play when you like your job. 네 번째. 상여금이 있을 때는 아 요거 판매하는 거 이거 애들 장난이지 그러니까 판매가 쭉쭉 올라간다는 얘기죠. When there's a bonus. Oh yeah. Making sales is child's play when there's a bonus. 자, 다섯 번째는요. 경험이 있으면 웹 디자인은 애들 장난이야. When you have experience. Web design is child's play when you have experience. 여섯 번째, 그렇게 춥지 않을 때는 hiking. 이거 애들 장난이지. When it's not too cold. Hiking is child's play when it's not too cold. 그냥 글자만 따라오시는 거 아니죠. 정말 날씨가 안 춥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hiking 가는 동작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는 분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고 또 나중에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요리법만 있으면 아유, 빵 만드는 거 애들 장난이야. Baking versus recipe. Baking is child's play when somebody else does it. Oh, no, no, no. Baking is child's play when there's a recipe. When there's a recipe.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동기부여가 될 때는 운동이 애들 장난이지. When you are motivated. Yes. Working out is child's play when you're motivated. 맞습니다. Pump up your muscles. Go, go, go. Yeah. 세 가지만 잡아서 랩, 랩, let's wrap it up. 하, 함께하는 랩탐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A is child's play when you be. A is child's play when you be. The first one, give it a go when you know how. Skiing is child's play when you know how. One more time. Skiing is child's play when you know how. Next one, number three, when you like your job. Work is child's play when you like your job. 애들 장난. Work is child's play when you like your job. Next one, last one, number seven, a recipe. Baking is child's play when there's a recipe. Baking is child's play when there's a recipe.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two, two, two. We'll give you three photos for three questions. Please join us on page 135. You can see in the first photograph, someone is skiing maybe on top of the world. Woo-hoo! 어떻게 타는지 알면 스키는 아이들 장난이지. 영어로 도전. Skiing is child's play when you know how. I'm not as limber as I used to be. Skiing is child's play when you know how. I'm not as limber as I used to be. 정답은 Skiing is child's play when you know how. 딩동댕 해서 Skiing is child's play. 딱 됐죠? 그랬더니 반응은요. 내가 예전만큼 유연하지가 않아. I'm not as limber as I used to be. L-I-M-B-E-R. Limber. Good word to remember. 맞습니다. I'm not as limber as I used to be. 유연한이란 뜻이고요. The second photo, John. In the second photograph, it appears someone is choosing and making some sort of selections. 네. 네, 경험이 있으면 웹 디자인 이거 애들 장난이야. 영어로 도전. Web design is child's play when you have experience. I'd love to learn more. Web design is child's play when you have experience. I'd love to learn more. 네, 정답은 yes, web design is child's play when you have experience. 딩동댕 반응은요. 나 더 배우고 싶어. I'd love to learn more. 에, 그러니까 평생, lifetime as education. Mm-hmm. 이게 중요한 거죠. 평생 배워야 즐거우니까. Sure, learn as you go. 맞습니다. We are left at the last photo. Well, the third and final photograph shows a tray of cookies. They look great. 우후, 요리법만 있으면 제빵, 아이들 장난이야. 영어로 도전. Baking is child's play when there's a recipe. I'll make a two-layer cake then. Baking is child's play when there's a recipe. I'll make a two-layer cake then. 정답은 Baking is child's play when there's a recipe. 네, R-E-C-I-P-E 발음 주의하세요. Recipe 아니고 recipe죠. 요리법. Baking is child's play when there's a recipe. 라고 했더니 어 그러면 2층짜리 케이크 만들 거야. Oh, I'll make a two-layer cake then. 네, 그래서 make a cake인데 two-layer, L-A-Y-E하니까 2층짜리 케이크를 만든다는 얘기죠. Yeah, you can make a one-layer cake, two-layer cake, three-layer cake like that. 자, 오늘 배웠던 세 가지 표현 정리해 주십니다. 존슨의 목소리로 here we go. Oh, you know, Giltong Sajangnim is a little bit angry at Bingsu. Well, he gave him a job to do, and Bingsu said, okay, I'll be back in a week. He brought back pictures and videos of him skiing. He said, what's going on here? You sent me a job to do. Why are you angry? And Giltong Sajangnim said, oh, I told you to do a job. You only hear what you want to. And, of course, Bingsu said, well, it wasn't difficult after all. I had a good time. In fact, skiing is child's play when you know how. He's the champion of the slopes. Okay, so he only hears what he wants to. Exactly. All right. 자, 여러분도 한번 내용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돌발 팝 퀴즈.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 돌발 팝 퀴즈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우물정 8910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우물정 8910이에요. Okay,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Screen English, we talked about a word. It's an interesting word, a professional word. We use it instead of asking or seeking information. ING를 끝나고요. Ask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I를 시작하는 거. 자, 문제 정답과 당첨자 명단, 방송이 끝난 뒤에 공식 홈페이지, 노티스 게시판 확인하시면 예, 굿모닝 팝스 마련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당신 나에게 임무를 맡겨 보냈잖아요. You sent me to do a job. 네, 레베카 퍼거슨의 목소리로 세 번 확인. You sent me to do a job. You sent me to do a job. You sent me to do a job. Thanks, Rebecca. 자, 그 다음에 Pops English 기억나세요? 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어요. I only hear what I want to. Who said that? The singer is Lisa Loeb. You say I only hear what I want to. You say I talk so all the time. Kiss English였고요. 마지막으로 Kiss English. 아유,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모으는 애들 장난이야. Oh yeah, it's child's play. 그렇죠. 스키. 아우, 이거 애들 장난이라니까. Skiing is child's play when you know how. 그렇죠. Skiing is child's play. 그렇죠. Child's play when you know how. Good morning, Pops.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은요. Well, this is Stars with Simply Red. Simply Red. Simply Red with Stars.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 멋진 그룹이잖아요. Sure. 네, 다들 머리가 빨간가 봐요, 그렇죠? 좋습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 앞에 계신 멋진 존 발렌타인 쌤. Danny Gunter, Sam.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ye.